지나가는 바람, 이병률. 그때 난 인생이란 말을 몰랐다. 인생이라는 말이 싫었다. 어른들 중에서도 어른들이나 입에 달고 사는 말이거나 어쩌면 나이 들어서나 의미를 갖게 되는 말인 줄로만 알았으며 나는 영원히 그때가 오게 되는 것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오늘 나한테 인생이 찾아왔다. 굉장히 큰 배를 타고 와서는 많은 짐들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앞으로는 그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하나 풀어봐야 한다고 했다. 좋은 소식 먼저 들려줄까? 안 좋은 소식 먼저 전해줄까? 언제나처럼 나에게 그렇게만 물어오던 오전 11시였는데 예고 한 번 없이 인생이 여기 구석까지 찾아왔다. 한 접시의 시, 그 다섯 번째 만찬은 이병률 시인과 함께합니다. 앞서 읽은 시는 이병률 시인의 시집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에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병률 시인의 다른 유명한 시들보다 알려진 시는 아닌데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신 하구 여러분들께 시를 소개하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저는 인생이라는 말이 참 거창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어른들 중에서도 어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의 한 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책임져야 하는 일, 챙겨야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죠. 그것은 하나 둘씩 쌓여 커다란 짐이 되었고 우리는 그 짐을 이고 많은 고개와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야 하죠. 아직 우리는 인생의 시작점에서 막 걸음을 뗀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나 인생의 끝머리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쓴맛 사이사이에 있는 약간의 단맛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 불행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하게 할 것 같습니다. 구석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에서는 넓게 바라볼 수 있고 뭔가 좋은 기운들이 모여있는 것도 같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편해서일 겁니다. 구석에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구석에 앉는 걸 좋아하는 나여서 그럴 겁니다. 시집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에 있는 시인의 메모입니다. 시집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별과 슬픔을 주제로 쓰였습니다. 또 이병률 시인은 슬픔을 상대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해보고자 시인이 됐습니다. 그가 그리는 슬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슬픔과 조금 다릅니다. 시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슬픔은 굉장히 단단하다고 말합니다. 슬픔의 힘으로 건강하고 단단히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죠. 사실 시집의 제목도 슬픔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로 하고자 했지만 시인의 내면으로 비춰질까봐 이별이라는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이별도 다른 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시집의 시들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가시화한 시어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시어들은 결코 무겁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그 슬픔의 단어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작은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접시의 시, 다섯 번째 만찬은 슬픔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이병률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인은 시를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그의 시집 중 혼자가 혼자에게는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포근한 이불 속에서 그의 시집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 접시의 시,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